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를 보며 생각하네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중송환 작사 김혜성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의 기치를 옥색에 축혀들고 끝없이 숭숭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감동깊게 형상하였습니다. 가사에서는 그 어떤 소란풍 속에서도 언제나 푸르로 솔리는 소나무의 모습에 변함없는 신념과 충정의 한 모습으로 꿋꿋이 존재해가는 우리 민의 그센 의지를 비유해 소중적 시어로 감동깊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일세 윈들의 손길 아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연히 솟아 빛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크나큰 긍지를 심장 깊이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격제 높이 털어하고 있습니다. 사색적이면서도 졸졸한 소중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는 선율은 웅심 깊고도 폭넓은 정서적 흐름을 이르고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태양에 있어 푸른 소나무의 옥센 기상이 영원하듯이 졸세의 윈들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는 밝고 희양하며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을 알려 노래는 우리 민들에게 깊은 사색 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긍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덕창곡으로뿐 아니라 경음악곡으로도 편곡되어 울리면서 우리 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성한 잎새 다음은 가요 나가자 저소나 병진 앞으로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존곤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가요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에서 제시하신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혁명 노선을 힘있고 진취적인 시음악적 형상으로 반영한 손군 시대의 정책 가요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간결하고 함축된 시어들도 우리가 나갈 길은 위대한 당이 가리킨 오직 한 길,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병진시키는 길뿐이며 이 길에 우리의 운명도 창창한 앞날도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위대한 대본수님들을 손권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르러 모시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산 대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는 역사적 조난계 제시된 당의 평진도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항시적인 종치군사적 대결 상태에서 조국과 혁명을 포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태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세계를 딛고를 담대한 배짱을 간직하고 당의 병진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힘과 기백이 넘쳐 흐르는 밝고 진취적인 선율 형상에 의하여 보다 큰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구성된 손율은 레네림 대조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약간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단순하면서도 절도가 있고 격정이 높다는 음진행으로 노선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는 천만 국민의 앙양된 감정세계를 훌륭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용도 따라 나아가는 주체 혁명력 완성의 길에서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을 반영한 가요로서 천만 국민의 가슴바닥에 필승의 신념과 손권조선의 앞날에 대한 낙관을 안겨주며 힘있게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